푸른 밤 종현입니다. 책상 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하는 내내 책상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는 사람들은 보통 창의적인 일을 해서 그렇고요. 반대로 언제나 깔끔하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능률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깨끗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요. 너무 더러워도 게을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어지럽게 두는 게 제일 좋은데요. 하루 중 가장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가 지금 이 시간이겠죠. 오늘은 월요일이라 특히 더 그럴 텐데요. 복잡다난했던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다 정리정돈하겠다 생각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까지 잠 못 주무실걸요. 오늘은 적당히 어지럽게 펼쳐진 마음으로 시작할까요? 2월 1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My man, little bass. Jerry, one time. This is how we are. (6월 17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푸지스의 Killing Me Softly였습니다. 발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오프닝에서 책상이 어지러운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좀 더 정리전동을 해두시는 분은 능률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요, 책상이 거의 말이 안 되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어떻게 이 정도로 어지를 수 있냐고 말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책상이. 저도 가끔은 물건을 못 찾아서요 헤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요, 그게 복잡해 보여도요, 사실 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저만의.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보시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너무 어지러워 보인 그 책상이 사실은 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거랍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어지럽혀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복잡한 책상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327님. 제 책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한 방에 설명되네요. 늘 뭔가 어지러운 상태의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핑계가 되려나요? 네, 물론 되죠. 그만큼 뭔가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사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좀 작업할 때는 그런 책상이나 환경에 많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99님. 지금 경주의 한 리조트에 강당의 지붕이 눈의 무게 때문에 무너져서 OT 중이셨던 대학생 신입생 분들이 다치시고 3명은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다른 분들 무사히 구조되길 바라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리조트가 붕괴됐군요. 지금 뉴스 속보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방금 소식을 들었네요. 빨리 사고가 정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다치지 않고 큰 피해 없이 다시 구조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9시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빨리 정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오늘 월요일이죠. 원래는 더 라디오 함께하는 날인데요. 요일을 살짝 바꿨습니다. 고영배 씨와 김영태 씨는요, 내일 만나볼 수 있고요. 대신 오늘은요,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합니다. 이 코너 게스트가 좀 바뀌었어요. 수요일마다 19금 발언으로 좀 저희를 당황시켰던 정준일 씨가 사려 깊게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지영 씨는 수요일 날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준희 씨와 함께하는 사려 깊은 오빠 씨,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란에 여러분의 사연,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무료인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음악이 머문 자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여기는 스위스 몽트레의 제네바 허스. 프레디 머큐리의 동상 곁에서 사진을 찍고 제네바 호숫가를 쭉 걸어봅니다. 아직은 2월, 한국은 아직도 쌀쌀한 겨울일 테지만 스위스의 겨울은 따스하고 포근한 봄 같습니다. 저 멀리 성 하나 보입니다. 몽트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시옹성.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성 중 하나죠. 바로 이곳에서 가끔씩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는 합니다. 성의 전체적인 소리 울림이 너무 좋아서 뮤지션들이 꼭 한번 공연하고 싶어하는 장소라고 하네요. 그러나 아무나 이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의 보존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뮤지션들만이 공연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연 퀄리티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건 몇 년 전에 열린 라디오헤드의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시용성의 환상적인 경관과 사운드, 여기에 라디오헤드의 음악까지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비록 공연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시용성에서 그들의 음악을 들어봅니다. 라디오헤드 No Surprise.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라디오헤드의 No Surprise 였습니다. 정말 멋있었을 것 같네요. 이 성에서, 시용성이죠? 시용성에서 이 음악이 흘러나왔다. 와, 경관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음악.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고 꿈만 같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뭔가 되게 남자답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가. 되게 남자의 거친 표현으로 너 너무 예뻐, 넌 너무 아름답지만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비관하는 가사인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아,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비메림님, 전 겨울에 따뜻한 나라 여행 가는 것이 소소한 소원이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 스위스도 가보고 싶네요. 따뜻한 겨울과 라디오헤드라니 정말 환상적이겠네요. 그렇겠죠? 아, 따뜻한 나라. 저는 사실 추운 걸 좀 좋아해서요. 여름에 조금 시원한 나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더위를 잘 못 참아서 땀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겨울에 여름이고 여름에 겨울인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 얘기 좀 더 보겠습니다. 5960님, 저 오늘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통보 받았어요. 4년간 공부한 결실 맺는 것 같네요. 박수 드릴게요. 이야, 자, 최고입니다. 축하드려요, 5960님. 네, 반면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최민영님, 어제 자격증 시험 봤는데 홍대강이 부릅니다. 답이 없었어. 아, 최민영님 이렇게 즐겁게 또 위트 있게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요. 다음에 보실 때는 꼭 붙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런저런 일 많이 겪으셨네요. 민영님은요, 분명히 다음 시험 때는 더 잘 보실 겁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털어넘기시고요.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시험 보세요. 다시 보시면 되죠. 1687님, 오늘은 엄마랑 영화를 보러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함께한 외출이라 그런지 엄마 기분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엄마랑 외출을 해야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랑 외출을 한다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렵죠. 시간이 항상 안 나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나도 그냥 집에서 쉬지. 뭐 매일 보는 사람 밖에까지 나가나.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생각을 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문자를 보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게 되고 나중이 돼서야 좀 후회를 하면서 아,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아,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네, 2444님. 군대 간 남자친구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첫 휴가예요. 벌써부터 너무 떨리고 기대돼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이에요. 만난 지 2년도 넘었는데 이런 기분 오랜만이라 그런지 굉장히 설레요. 이야,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설렐까요? 남자친구분 만나러 간다고 또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요. 이쁜 옷도 또 골라 입어보고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야, 잘 다녀오시고요. 어디 갔다 오셨는지, 뭐 맛있게 드셨는지 또 보내주세요. 3277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아이돌 DJ는 싫다던 저한테 반전을 준 참 멋진 청년. 종현씨, 오래 이 자리 지켜주세요. 네, 오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또 용기를 주시네요.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이 노래는요, 김혜영님, 몬스터북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종현태연의 숨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전화기를 들고 말았어. 나야 참 오랜만이야. 너무 힘이 들어서 찾기도 미안해서 너를 보낸 게 후회돼서 한숨만 쉬는 거. 놀라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 떨리는 가슴만 붙잡았어. 많이 힘든지 지금 어디 있는지 묻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어. 네 숨소리만 들려도 그래.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아끼던 내 작은 추억들마저도 어쩔 줄 몰라. 너무 아파서 서로 놓아주길 약속했지만 자신 없을 때 가끔 숨소리라도 들려주기. 숨을 쉬는 게 내일 눈을 뜨는 게 겨우 하루를 사는 숨소리라도 들려주기.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요. 꼭 해결책을 함께 찾아줘야 좋은 친구는 아니죠. 때론 그 고민을 듣고 자신의 고민도 들려주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뜻 자기 고민을 먼저 얘기해준 이분이라면 푸른밤 가족들에게도 고민 참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이분을 또 모셔봤는데요. 예, 뭐 네. 제가 왔습니다. 큰 고민을 고백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네, 오늘부터 내 고민, 남의 고민. 아, 잠시만요. 이거 좀 읽을게요. 내 고민, 남의 고민 가리지 않고 사려 깊게 상담해 줄 분이죠. 정준희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네, 오늘부터요. 예. 월요일 정준희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네. 오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정준희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어요. 어제 예. 저번 주에 엄청난 고백을 하고 네, 네. 작가 누나들이 아, 이 정도 고백을 하실 분이라면 네, 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 주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유, 우리 그 종현 씨가 너무 네, 네. 말씀 잘 하셔서 네. 제가 홀딱 넘어가서 저의 어떤 아주 프라이빗한 네. 고민을 털어놓고 가 말았어요. 아, 하지만 네. 우린 가족이니까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예. 네, 못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요. 네네. 네, 0728님 이번 주만 게스트분들이 바뀌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앞으로는요 쭉 사려 깊은 오빠 씨를 정준희 씨가 함께 해주실 거고요. 별에서 온 연애를 이지영 씨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 코너를 진행을 하려면 예.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네. 최근 정준희 씨도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그럼요. 고민이 있으신지. 올해 32인데. 네네. 예. 32 남자에게는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뭐 전세 대출이라던가. 아, 네, 여러. 그렇죠. 금전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금전적인 거.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네. 어떤, 저희 성욕 발언, 마찬가지고요. 장난입니다. 예. 전 진담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어제 라디오 들으셨어요? 네네. 방송 들으셨어요? 아, 어제 저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태연 씨가. 예, 그러니까. 태연 씨가 정준희 씨 목소리 너무 좋다고, 메이트 음악 너무 좋다고, 네네. 또 안아줘 추천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태연 네. 씨가 또. 태연 씨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태연 씨 참 듣는 기가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네, 되게 취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네, 뭐 미모도 뛰어나시지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어제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음성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태연 씨한테? 네네. 음성편지요? 그럼 태연 씨한테 제가 연락드려서 꼭 이 부분 들으시라고 다시 듣기로. 아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길래 제가 네. 문자를 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직접 인사를 하셨군요. 다음 달 저작권 좀 많이 나오겠다. 안아줘. 맛있는 저도, 거 먹자고. 네. 안아줘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들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사 직접 쓰시는 거죠? 그렇죠. 네, 표현력이 네. 섬세하십니다. 저희 고민도 이렇게 팍팍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민 얘기 오늘 할 건데요. 예. 정준희 씨는요, 친구들에게 고민을 상담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받으시는 편인가요?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저 음악을 하니까 네네네. 음악적인 고민이 있을 때는 최근에는 좀 김동률 씨랑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음악적인 고민을 예, 뭐 과거에도 뭐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을 때는 네. 예, 뭐 유열 씨나 뭐 김동률 씨나 뭐 이런 이렇게 찾아가서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어때요? 그렇게 막 네. 고민거리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해결책이 뭐 딱 나오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인 고민들, 그러니까 제 마음의 고민이 아닌 네네. 어떤 이게 되냐 안 되냐 어떤 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먼저 사실은 저보다 경험을 먼저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정확하게 좀 내려주신 편이고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공연장 이렇게 콘서트 하는데 공연장 선정 같은 것도 김동률 씨한테 조언을 좀 많이 얻어서 많은 도움이 예 김동률 씨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아직 그러면 예. 이제 공연이 다 예. 끝난 후에 네네 이제 책임이 김동률 씨에게 김동률 씨 전적으로 공연이 예. 잘 된다면 김동률 씨 덕이고요. 네. 예. 못 된다면 네 김동률 씨 덕이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좀 정준희 씨가 네. 해결해 줬던 뭔가 고민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프로 후배들은 저한테 네. 음악적인 고민보다는 주로 이제 연애 고민을. 사실 연애 고민이 가장 많죠. 네. 남들에게 뭔가 이야기 나누면서 네네. 좀 풀어나가기도 편하기도 하고요. 그쵸. 이렇게 뚜렷하게 최근에 이제 성욕이 없는 저로서는 이제 네, 정확한 디렉션을 주기가 좀 어렵지만. 네네. 제 얘기인 것처럼 저는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마치 내일인 양. 예. 네, 그리고 사실 고민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네. 진짜로 어떤 솔루션보다는 네. 그냥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더 많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담아두었던 얘기, 나의 마음 속에 있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네, 하는 네. 마음에 고민 네. 상담을 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네. 많이 듣는 편이죠. 가장 황당했던 고민 뭐 있을까요? 들었던 고민 중에. 아 이거까지 얘기하면 이거 너무 우디 앨런 영화 같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요즘 약간 난해한 아, 알겠습니다.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또 청소년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죠. 그, 맞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저희가 좋은 영향을 드려요. 늦은 밤이지만요. 그럼요. 근데요. 정준희 씨. 네네. 4208님. 쫑디 목소리가 좋아서 푸른 밤 듣기 시작했는데 정준희 씨한테 완전 반해버렸어요.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쫑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저의 팬분 한 분이 또 떠나가셨습니다. 저를 또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정준희 씨가 너무 매력적이세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또 음악을 들으면은 또 너무 감성적이시고 근데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또 너무 위트 있으시고 아유. 반반할 수가 없네요. 아유 참 그래도 찾아주세요. 들어주세요. 같이 들어주세요. 준희 씨 안 오셔도 저와 네.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요. 네. 준현 씨가 얼마나 오늘 지금 머리도 너무 예쁘게 자랐는데. 컬이 너무 예쁘게 제가 오늘 방송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방송. 예. 네. 컬 너무 촬영도 괜찮다. 하고 와서요. 머리가 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태예요. 롤빗으로 잘했네. 예쁜. 아, 재밌습니다. 네. 종종 내 고민이 뭔가 무한할 정도로 더 큰 고민을 꺼낸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요즘에 누가 이제. 있을까? 저는요 사실 요즘에 고민이 뭐냐면요. 중요한 씨 고민이 중요하죠.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근데 더위를 더 싫어하거든요. 근데 난 겨울이 가는 게 싫어요. 겨울이 가는 왜 추위를 많이 타는데 겨울이 가는 게 싫어요? 더워지잖아요. 더위는 더 싫구나. 싫어서. 그래서 겨울이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되게 물리학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지구가 도니까요. 그럼요. 근데 그게 고민이에요. 더워지고 있어서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게 고민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고민을 이렇게 하고 그러게요. 있으니까요. 뭐 이민 말고 다른 뭐 LA 가서 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사실 딱히 솔루션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예. 저는 이런 뭐랄까요? 종현 씨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옷을 좀 아무래도 추위가 있으니까 좀 옷을 껴입잖아요. 네,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게. 네. 그러니까 여름엔 좀 헐벗고 다니시면 종현 씨도 좀 편할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좋으실까요? 좋을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자기 고민부터 털어놓는 열린 마음으로. 정준희 씨와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 같이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고민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네네. 아, 일단은 뭐, 네. 예,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좋은 해결 방법이나 실시간 고민 상담 원하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죠. 네, 그러면요. 저희는 한 곡 듣고 와서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름에 괜찮아 들을게요. 괜찮아 괜찮아 그대 떠나가려 해도 이제 더는 흔들리지 마. 더는 남에게 하지 않는 타고는 흘리지도 마. 사랑했던, 미워했던, 함께했던 시간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이미 떠나버린 그대 마음을 냈어 돌리려고 하지 마. 끊어지는 전화 따위에서 마음에 담아 두려워하지 마. 더필름의 괜찮아 듣고 오셨습니다. 네, 김민지님 방금 생긴 고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동생과 같이 푸른 밤 듣고 있는데 동생이 성욕이 뭐냐고 하네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정준희 씨? 어쩌죠? 사랑하는 마음. 오, 오, 와 좋다. 그러니까 이게 네. 굉장히 너무 단순한 건데. 네네네. 우리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고. 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네. 그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손을 잡고 싶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스킨십을 하면서 네. 좀 더 교감을 하고 싶죠. 그렇죠. 그 아주 그런 단순한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약간 뭔가 민망한 부끄러운 그런 분위기. 네네. 예. 그래서 더 약간 좀 어색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네. 예, 아주 건전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들. 맞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죠. 네네네. 사실 그게 없는 게 그러니까 저같이 없는 사람이 네. 오히려 굉장히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그거를 느껴야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구석의 선생님과 함께 있는 거. 왜 여기까지예요? 난 지금 시작했는데. 오늘 이것만 한 20분 얘기할 아니요,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나는. 합시다. 예. 이게 성욕은요 사실 아까 제가 시용성 말씀드렸죠. 네네. 그런 성 아름다운 네. 검축물 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월요일 코너로 옮겼죠. 사려 깊은 오빠씨 정준희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빨리 사연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 강동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긴 병과의 싸움이 시작됐죠. 전 그때 조각가가 되고 싶어 했고 예고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엄마의 권유로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엔 바로 은행에 취업해서 5년이 넘었습니다. 그땐 아버지 병원비를 내며 두 남매를 키워야 할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가끔 은행 건물에 있는 미술학원을 볼 땐 눈물이 나긴 했지만 근데 제 남동생이 대학에 가고 나서 마음속이 시끄러워졌어요. 왜 나만 가족들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고요. 근데 얼마 전 은행에서 나보다 3년이나 늦게 입사한 후배가 먼저 승진을 했는데요. 그걸 보고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날 결국 엄마한테 엄마, 나 미술 계속 시켜주지 그랬어. 왜 내 꿈만 포기해야 돼? 나도 미술 계속 하고 싶어. 하면서 울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까지 왜 그래? 너라도 엄마 좀 봐주면 안 되니? 엄마도 너무 힘들어. 그 말이 미안하면서도 너무 야속했어요. 엄마 잘못은 아니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그 후로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괴롭고요. 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어머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크게 드신 K님의 사연이었네요. 그래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은행에 취업해서 5년이 네네네. 넘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20대 초, 이제 중반. 그런 거 초반, 같습니다. 중반 이제 사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맞아요. 네,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이게 사실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어른스럽고 저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네. 그때는 아마 이게 최선이었고 차선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어머니도 아마 다 말씀하지 못하지만 너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늘 뒤섞여 있어서 맞아요. 뭔가 우리 친구에게 뭔가 죄책감을 늘 느끼면서 아마 살고 계실 거예요. 네. 그 마음을. 어쨌든 이렇게 5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우리 네. 엄마 또 우리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젊은 날을 네네네. 예, 이 5년 동안 놀면 얼마나 놀았겠으며 맞아요. 예, 뭐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진짜 살아야 돼서 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는. 바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만큼 또 압박도 그러니까. 크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또 먼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더 나중에는 더 깊이, 더 신중히 결정을 잘 내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도 음악을 20살 넘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네. 저는 물론 이제 뒤늦게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한 케이스긴 하지만 네.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시면 소위 말해서 예술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련 아카데미를 나와서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직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직업은 천천히 정말 초중고등학교. 예를 들어 네. 음악도 이런 저처럼 하는 이런 음악이 아닌 네. 클래식 음악이다. 그럼 네. 클래식 음악은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단계 콩쿨 뭐 이런 것들 뭐 또 썸머스쿨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다 다니면서 이렇게 쭉 쌓아 나가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그렇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맞아요. 미술이나 이런 계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본인이 얼마든지 혼자서 이 지금 이런 속상하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네, 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꼭 맞아요. 아카데미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본인의 어떤 작품에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셔도 좋을 예, 것 같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요 네. 사실 예술은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요 모든 예술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K님도요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취미로 일단 시작을 하셔서 네.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또 가족분들에게도 내가 이 정도로 예술에 그리고 미술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하나의 본인의 어떤 삶에 대한 컴플렉스라고 네. 이제 본인은 그걸 컴플렉스라고 느끼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용기 있고 잘하고 멋진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본인은 남과 순탄하지 못했다라는 자기의 유년 시절이 네. 청소년기가 순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동력은 사실 컴플렉스에서 온다고 봐요. 예. 네. 그렇죠. 그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 감독들이나 좋은 작품을 만든 작가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본인이 네. 굉장히 힘들었을 때 느꼈던 그 스트레스와 컴플렉스들이 막 뒤섞여서 만든 작품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좋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네. 시간은 필요해요. 네, 네, 네, 당장에 네.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고 맞아요. 최소 10년은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최소 10년은 뭐 이건 잘 모르지만 남의 밑에서 일을 해봐야 뭐 그런 식의 어떤 네네네. 허드렛 일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최소 10년은 그렇게 일해봐야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 내가 나 스스로를 미술가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K님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지나간 시간 절대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였어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지금 뭐 종현 씨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현실인 걸요. 그럼요. 그리고 너무 또 잘했어요. 너무 잘 이겨내셨고요. 그럼요. 네.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실 너무, 부모님, 어머님이 그럼. 너무 자랑스럽고 네. 그렇지만 미안한 마음에 또 이야기는 못 나눈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뭐 예술적이나 예술이나 뭐 미래의 얘기를 떠나서 가족분들에게 한번 오늘 꼭 안아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소통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한번 꼭 안아드리고요. 차근차근 꿈을 위해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3705님 지금 제 상황과 비슷하네요. 부모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지만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차마 부모님에겐 얘기를 못하겠어서 전 제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제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죠. 사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에게 좀 위로를 얻고요. 그리고 에. 그 사람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아, 너 정말 힘들었구나. 네.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어. 힘내.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건네주길 바라기도 하고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 우리 뭐 지금 K씨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우리 이제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젊은 이제 청소년들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난 이거 하니까 너무 행복해 라고 느끼면서 그 일을 결정을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아니면 맞아요. 죽을 것 같을 때야 돼요. 맞아요. 그게 없으면 난 정말 세상을 사는 이유가 없고 네. 예, 아무리 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도 그게 아닌 이상 나한테는 별로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죽을 네. 것 같을 때 그 일을 해야 그래도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후회를 예. 후회를 안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지만 물론 후회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게 큰 게 될지 작은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선택에도 후회는 따르니까 뭔가 정말로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할 마음이 있을 때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옆 사람 혹은 뭐 잘된 네. 누군가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그 스텝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정말 다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노력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남과 내가 조금,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갔다고 해서 절대 낙오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지 말고 저는 더 기운을 차려서, 예, 쭉쭉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권효정 님이 저도 집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고 그림 관련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나중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힘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렇죠. 진짜. 이런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네. 차분차분히 준비하고 K님도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이게, 저희가 그때 연애 고민할 때는 네네. 좀 약간 이렇게 좀 가벼운 이야기들 주로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비교적. 근데 사려 깊은 오빠 씨에서는 굉장히 아주 진지한 이야기들 위주로 이렇게 오니까 저도 막 책임감이 느껴지고 네네네. 마실 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뭔가 옆집 오빠 같이 이렇게 어 얘기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예 뭐 예 목소리도 그렇고 성욕 발언을 괜히 했다는 생각. 사람 아니, 너무 가벼워 보이네요. 아니에요. 되게 솔직한 거죠. 그만큼 솔직하게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요. 그 붕괴 사고 있었죠. 네네. 붕괴 사고에 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17명 정도 매몰 추정 중이라고 하네요. 빨리 구조가 진행이 돼서 네, 더 이상 큰 피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 끝곡 듣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시제이의 아브라 다카브라 들을게요. 3695님의 신청곡입니다. 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머리 맞대고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사려깊은 오빠씨 정준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참 많은 고민들이 왔는데요. 함께 해결해볼까요? 네. 2714님, 새학기를 맞아서 파마했던 머리를 풀어야 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단발을 해볼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요. 머리로 항상 고민이에요 하셨습니다. 어떤 취향이세요? 단발, 장발? 장발? 장발이라고 하나요? 저는 그냥 예쁜 사람이 좋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거 이분 저희가 사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얼굴형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해서요. 그렇죠. 단발이랑 헤어스타일은요. 그럼요. 근데 주위에서 많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건 얼굴형이 단발에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맞아요. 그걸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죠. 뭐. 하나 소개해 주세요. 124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 친구들 두 명이 싸웠어요. 제가 보기엔 둘 다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어떻게 화해시키죠? 하셨습니다. 자, 남의 일에는 끼는 게 아닙니다. 자. 되게 명쾌하네요. 그럼요. 이거 말 한번 잘못 넘어갔다가는 괜히 중간에서 고래 싸움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뭔가 야, 너 어떻게 너 어떻게 제 편 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내 생각엔 둘 다 잘못했는데 아니야, 넌 지금 제 편 들고 있어 이러면서 뭐 보내주신 분의 우정도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잠시 기다리다가 나중에 야, 너희 둘이 화해했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쳐주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824님 안녕하세요. 전 39세 아줌마인데요. 제 고민은 영어를 못해요.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나중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엄마가 왜 부끄럽죠?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아니, 저는 진짜 이건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어를 잘하면 좋죠. 물론입니다. 근데 한국말 더 잘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되게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국말을 잘한 이후에 외국어를 배워야 그래야 외국어도 더 정갈하게 정확하게 적확하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맞습니다. 한국말 잘 못하는데 심지어 막 영어도 뭐 랩에서 막 이상한 뭐 이렇게 슬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먼저 배우.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거 한국어 가르치는 학교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한국어를... 그냥 대화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국어도 되게 어렵고 막상 공부해보면 되게. 정말 어렵죠. 한국어가. 배울 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빨리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먼저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친 이후에 그 다음에 외국어를 알지만 훨씬 더 빨리 배우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작가 누나가 계속 프롬프트에 종현이도 영어 못한다고 정준희 씨에게 계속 저 영어 실력을 이르네요. 종현 씨가? 네, 저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아유, 노래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요, 영어를 잘하면 너무 좋지만 정준희 씨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가 더 중요합니다. 저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누가 나 영어 잘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물어봤을 때 너 한국어 잘해? 그랬을 때 나 잘해 이렇게 대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말이라고 덜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725님 남자친구랑 헤어지려고 하는데 말을 먼저 못하겠어요. 서로 지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꺼내야 할까요? 지금처럼 계속 두고 볼까요? 이럴 수가. 아니, 저는요. 난 이게 정말 싫어요. 서로 이렇게 미루다가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난 진짜 싫어. 왜냐면 책임 회피야. 이거 그죠. 진짜 둘이 사랑하다가 누군가 한 명이 사랑이 식으면 당연히 헤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거를 마치 나는 아니야. 나는 너랑 더 만나고 싶었는데 네가 헤어지자고 했어. 난 변한 게 없는데 네가 혼자 그렇게 느껴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이러는 건 진짜 나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나빴네요. 그쵸? 그럼요. 그러니까요. 5725님은요. 헤어지자고 헤어질 마음이 생긴다면요.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도 상대방에게 그게 예의가 아닐까 싶네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음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혹시나 뭐 내일 다시 전화 올까?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일주일 후에 나한테 전화 오겠지? 미련이 남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헤어지면 남이거든요. 사실 남도 아니에요.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그 말이 너무 슬프네요. 네, 슬프긴 하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게. 사실 전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없는 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관계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헤어지고 친구를 잘 못 지내거든요. 거의 아, 없어요. 그래요? 네,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헤어진 후에 친구를 지내는 네, 저는 거. 그런 사람도 보면 되게 놀랍고 네. 신기하고 그래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헤어진 후에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근데 글쎄요. 저는 예전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 들어는 또 못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영화 Two Days in Paris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줄리 델피 감독 주연의 영화인데 네. 그 영화를 보면 줄리 델피가 이제 파리 사람이고 남자친구가 네. 뉴욕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파리로 이제 같이 이제 놀러 파리로 넘어왔는데 네. 남자친구 줄리 델피한테 너무 의아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헤어진 남자들이랑 다 친구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와서. 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헤어지면 남인데 어떻게 친구로 지내냐. 헤어졌던 모든 남자들과 친구로 지내는 모습을 보고 예, 뉴욕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그렇군요. 좀 저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9275님. 다이어트하면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할까요? 기껏 다이어트 잘하고 있는데 약속 생기면 뭐 먹어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하셨습니다. 다이어트. 정준희 씨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늘 하죠. 그러니까, 네. 아, 너무 마르셨는데 네. 지금도 너무 옷태가 이쁘시고 그런데. 저는 전날 좀 과식을 하면 다음날 아예 안 먹어요. 아 뭔가 네. 뭔가 그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더 네, 네. 신경 써서 안 먹어야겠다라는 체중계를 아침 한 번 저녁에 한 번 항상 올라가고 아. 네, 운동을 하루에 못해도 30분은 꼭 집에서 뭐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고. 와 규칙적으로 이렇게 매일 네.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유일하게 하는 규칙적인 게 이제 식사 조절일 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다른 거 그냥 밤에 날 누워있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가서 네. 그냥 저는 먹어요. 근데 이제 좀 과식을 했다 싶으면은 저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만 시켜서 먹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 조절을 하죠. 저한테 뭐 먹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장소에 가서 네. 조금 칼로리가 낮거나 그쵸? 아니면은 좀 참는 게 좋을 것 같다. 커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휘핑크림 올라가 있고 막 이런 일단 달면 무조건 칼로리 높아요. 최소 3, 400칼로리 이상 되고. 그러니까. 3, 400칼로리면은 한 끼네요, 한 끼. 그쵸. 거의.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달달한 카페 모카 같은 게 300칼로리 이상 되거든요. 카페 라떼가 200칼로리 정도가 돼요. 밥 한 공기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아메리카노나 오늘의 커피 같은 거는 이제 한 10칼로리 미만이니까 네네네. 대부분 이제 저는 그런 걸 위주로 많이 먹고. 참고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나 이건, 그래, 나 되게 다 얘기하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하나. 되게 착하다, 그죠? 네, 하나 또 소개해 주세요. 6125님, 친구랑 문자를 하는데 친구가 계속 맞춤법이 틀려요. 이럴 경우에 말해줘야 하나요? 말해주면 민망하겠죠? 근데 저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들만 해줄 수 있어요. 맞춤법. 이거 맞춤법, 친한 사람들이 안 고쳐주면요,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보내고요. 나중에, 애인 생기면 애인한테도 이렇게 보내고요. 그니까 이 맞춤법 하나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엽게 말하기 위해서 그쵸, 그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실언데 싫어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막, 없죠. 정말로 틀린 거라면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러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하는 문자들은 좀 귀엽죠. 네네. 근데 본인은 되게 진지한데 네네. 이게 문맥상 여기서 장난칠 문맥이 아니고 네, 이모티콘도 맞아요, 없는데 맞아요. 되게 당황스럽고 뭔가 약간 손발 오글거리고 뭔가 뭔가 그것만 보이고 그 단어만 보이고 그게 좀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말을 짧게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냉면을 물냉으로 불러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분이 계세요. 비빔냉면을 비냉. 네, 전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네. 맞춤법을 틀리는 걸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무슨 맞춤법에 네. 패티시가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 이거 틀렸다고 세상에 헤어질 거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 정말. 맞아요. 아니, 그거는 헤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예, 네, 이런 남자는 좀 아니다. 네. 맞춤법 틀렸다고 사람이 싫어지나요? 저는 근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귀여워요. 아니 그리고 뭐 좀 싫을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데 뭐 맞춤법 틀리면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넌 말 줄인 게 너무 싫어. 헤어져. 이거는 정말. 아 근데 그런 분이 계셨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맞아.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네. 네, 쏜애플의 살아있는 너의 밤, 김수진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쏘네플의 살아있는 너의 밤, 김수진님의 신청곡이었죠.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맞춤법에 민감해 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 그럼요. 아, 뭐, 네. 그럴 수 있죠. 윤지혜님, 저도 맞춤법 틀리는 거 싫어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정말 기본적인 맞춤법 틀리는 건 좋게 안 보여요.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상담 좀 해볼까요? 제가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초스피드로. 한마디. 예. 오자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정진희 씨가 한번 해주세요. 네네. 1220님께서 곧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적응을 잘할까 고민이네요. 기숙사에 가는데 친구랑 잘 사귈지 부담 없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네. 나랑 눈사람 만들래? 5289님 미모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인데요. 다짜고짜 나랑 눈사람 자 5289님 미모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인데요. 짝눈이 진짜 심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성형을 반대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흔한 성형 미인이 된다고요. 근데 쌍꺼풀 수술 정도로는 괜찮지 않을까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구사이구님, 자 이제 고3이 된 학생인데요. 참고로 여학생이고요. 제 꿈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말하기가 두려워요. 오빠 제가 말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셨어요. 아이고 이건 좀 이거는 네, 정준희 씨가 그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뭐 꿈이면 네, 당연히 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가족분들과 예. 상의를 나눠 보시는 예, 걸 고3이고 이러면 이제 대학교도 뭐 이제 관련한 학교 진학을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네. 예,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준희 씨가 빠르게 예. 예, 오영수님 아 내일 입학 시험인데 난 여기서 뭐 하는 건지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 잘 되는 팁 뭐 없을까요? 예전에 어느 교훈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남보다 5시간 공부 더 하면 장래 너의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을 위해서 네네 파이팅. 종현 씨가 같은 남편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하세요. 제 사진 붙여두시고 은호님 집에서 슬슬 결혼 압박을 주시면서 소개팅을 주선해주고 계신데요. 정작 전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지금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자꾸 절 설득하려고 하세요. 심각한 고민입니다. 예, 요건 좀 진지하네요. 저는 적정기 스스로에게 적정기가 왔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봤을 때 적정기 말고요. 스스로가 본인에게. 적정기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9908님, 네. 친오빠가 이번 주에 군대에서 첫 휴가 나오는데 여자친구만 만나고 있어요. 엄마가 섭섭해하시는데 어쩌죠? 군대 가서 고생하겠죠, 뭐. 자,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직 덜 고생했네. 혼나야겠다. 예. 네, 그러면요. 정준희 씨와 네.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어갈게요. 또 긴 사연 하나. 네. 네. 전북 김제시에서 박지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에게 절교를 당했어요. 우린 4년 동안 단짝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다투고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네가 날 제일 잘 알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나 뭐가 문제야? 네가 말해주면 한번 고쳐볼게. 친구의 말을 듣고 고민했는데요. 진짜 친구라면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넌 네 기분에 따라 남들을 막대하고 이기적일 때가 있어. 그걸 고쳐야 다른 사람들도 너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저를 조금씩 피했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가장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그 친구의 마음을 풀고 다시 시작할, 다시 친해질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박지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렵죠. 충고라는 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조금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약간 그런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 이제 너무 이제 서로 막 너무 잘 알아 그러면은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너 혹시 전에 누구 만났었어? 이런 솔직하게 얘기해봐. 괜찮아 뭐 다 아는데 뭐 전에 누구 만났었어? 네. 그러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단 나죠. 사단이 또 납니다. 그 제가 알기로 신혼여행 가서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해요. 아니 신혼여행까지 아니, 가서 왜 옛사랑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둘이서 이제 뭐 이제 결혼까지 했겠다. 네. 도장까지 찍었겠다.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과거를 다 나누고 다 훌훌 털어버리자 이런 의미인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약간 질투가 약간 이 어떤 관계에 긴장감을 주거든요. 약간 그렇죠, 그게 그렇죠. 기분이 나쁜데 쾌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상대방의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과거에 더 나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윈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내가 이 사람을 정복했다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약간 좋지 않은 느낌, 약간 변태적인 쾌감인 거죠. 네.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네네네. 가끔씩 관계가 너무 심심하다고 느껴지면 한 번씩 물어봐요. 혹시 전에 누구 만났었어? 아,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긴장감을 조성하는 건가요? 근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이제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아. 그러면서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스킨십을 어디까지 했냐? 이런, 솔직하게 얘기해봐. 난 괜찮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난 괜찮다예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아니, 근데 사실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안 괜찮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 또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 물어보면. 아니, 물어볼 때요, 만약에. 진짜. 아니, 나 진짜 괜찮아. 꼭 얘기해줘. 나 이거 얘기하면, 안 하면 밥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하면 진짜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밥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면요.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 아유, 그래서 이거. 지금 약간 비슷한 문제예요. 솔직하게 말해줘. 어? 네가 얘기하면 난 고쳐볼게. 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단 나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수록, 이렇게 물어볼수록 더 네. 돌려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처 안 받게. 조금은, 난 너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이런 식으로. 일단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 앞에. 그래, 내가 느끼는 너는 네. 이러이러해서 이게 너무 좋고, 네네. 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난 너랑 오래 봤으니까 너 이런 부분이 마음에 너무 들고, 네네. 그래서 나는 널 너무 좋아해. 근데 혹시나 너의 이런 행동이 나같이 너를 오래 지켜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으나, 네네. 갑자기 너를 알게 된 사람들한테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너랑 그렇게 관계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한테도 좋게 또 보여주면 좋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좀 많이, 많이 애둘러서. 둥글게 둥글게.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지금 이 친구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를.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괜찮아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싫은 소리 해서 괜찮을 사람 없거든요. 맞아요. 싫은 소리 했을 때, 뭔가 충격요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한켠에 좀 남아있는 건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뭐, 첫 휴가 나왔는데 부모님 안 뵙고 여자친구랑 놀러 다닌다. 이런 싫은 소리 해줘야 돼요. 이런 건. 맞아요. 싫은 소리. 넌 첫 휴가 나왔는데 가족들도 안 보고 그러니. 넌 이제 복귀하면 혹한기다. 야, 아, 그런 해줘야 이야기. 되거든요. 근데 아. 그게 아니라면 네네. 이렇게 좀 이런 부분, 내가 사랑하는 친구일수록 좀 더 조심.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안 친한 사람일수록 좀 더 조심하고, 네. 많이 친하다고 생각하면 덜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게 좀 그렇죠. 오히려 많이 친하고 더 가까울수록 더 긴장감 있게 더 조심히 대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저처럼 이렇게 허심탄회한 농담 같은 건 괜찮지만 네네. 특히 이런 진지한 질문 같은 경우일수록 오래된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아, 좋은 걸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갔습니다. 네. 이거 정준희 씨와 사려 깊은 오빠 씨를 함께 했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어우, 처음 이 코너 함께 했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고요. 네네. 연애 고민보다 저는 이렇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네. 종현 씨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연애 세포 다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시는 것 자체가 외람되고요. 네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저는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병 네. 없으세요? 저 오늘 그래서 너무 좀 우울해가지고 아, 정말요? 영화 보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오실 때도요. 네. 뭔가 이렇게 영화 한 편 보시고 네. 홀가분하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 병은 전혀 없으신 줄 알았는데 네. 그랬군요. 병은 늘 있어요. 이런 달고 살죠. 네, 이제 정준희 씨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요, 정준희 씨.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한 곡도 듣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난 예전부터 남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 자존심을 지키기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시작됐는데 물어보면 1분 안에 해결할 일도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만 할 뿐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나쁜 의미로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었다. 심지어 그 쓸데없는 자존심은 가끔 연애를 할 때도 작동하는데 오래전 호감을 느낀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만나진 않았다. 내가 더 좋아하는 듯한 그 기분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한 이유들이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진짜 자존심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지킬 수 있다는데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는 게 나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보배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들으신 곡은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였습니다. 이상순 씨와 김동률 씨가 부르셨죠. 박찬영 씨, 문수미 씨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5377님, 얼마 전 제 모습 같네요. 이렇게 짧게 그리고 참 진심이 느껴지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뭐랄까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존심이죠 이분에겐. 글쎄요, 궁금한 걸 물어보고 또 내가 할 줄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물어보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묻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틀리는 것도 뭐, 틀리고 잘못하는 것도 잘못한 그 무서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요.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네, 7005님,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겁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용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세요 하셨습니다. 네, 용기를 갖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뭔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푸른밤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도 요즘에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푸른밤에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휘성과 에일리의 콘서트에 3월의 썸데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잠실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고요.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 2관에서 공연 중인 연극 슈어 매드니스에도 초대할게요. 6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 보실 거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네, 김은주님,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푸른밤에서 쫑디가 어머니의 길 하루에 한 개씩은 한다고 현숙을 잇는 효자 연예인이래요. 안녕하세요, 효자 연예인 현숙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사는 얘기, 제 가족 이야기, 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DJ는 자기 얘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팁을 많이 주셔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031300님, 아끼던 카메라 렌즈가 깨지고 버스카드도 잃어버리고 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너무 우울한 월요일이네요. 이런, 안타깝네요. 아이고. 어머, 언니가 아파서 입원도 하셨고요. 어떡해요? 가서 잘 병문안 간호해 주시고요. 버스카드도 찾으실 거고 카메라 렌즈도 수리하면 다 잘 다시 돌아올 겁니다. 네, 신용아님, 펜 하나 잡고 고민하고 싸우고 회의하고 소리 지르고 오늘 하루가 정말 끔찍했는데 몇 시간 있다 해가 뜨면 또 그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방에 웅크리고 푸른밤 들으면서 회복 중이에요. 네, 제 목소리와 이야기들이 신명아님에게 빨리 회복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서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되셨나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일도 가시니까요, 힘차게 가셔서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두 곡 이어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리실라 안의 I don't think so, 그리고 박효신의 기프트, 현수정님의 신청곡이네요. 두 곡 듣고 올게요. am not here for you. Priscilla의 I don't think so, 박효신의 Gift 듣고 오셨고요. 한 곡 더 들을게요. 4293님의 신청곡 제이크 버그의 Two Fingers 듣고 오겠습니다. Changing, I go back to Clifton to see my old friend, the best people I could ever have met. Skin up a fat one, hide from the feds. Something's changing, changing, changing. So I kiss goodbye to every little lousy name. Light a cigarette and wish the world away. I got out, I'm alive and I'm here to stay. So I hold two fingers up to yesterday. 따뜻한 곳에 있어도 전장은 우리의 발길을 기다린다. 군화 위에 내려앉은 별먼지, 푹신한 소파, 십자 나사, 제때 당겨지지 않은 방화쇠, 햇빛 비치던 시절이란 꿈속에나 있을 뿐, 소매에 쓰여진 혈액형, 소매에 쓰여진 나의 군번, 내가 전투에서 살아남길 기원해다오. 홀로 이 들판에 남게 되지 않기를, 홀로 이 들판에 남게 되지 않기를, 권투를 빌어다오, 빌어다오. 이길 수 있다 해도 온갖 희생을 치르고 얻는 승리를 바라지는 않는다. 전우의 가슴에 군아빠를 내려치고 싶지 않기에 난 너와 함께 살아남길 바란다. 너와 함께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하늘 높이 솟은 별이 나를 전쟁터로 이끌고 있다.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어 이름을 빅토르 최, 빅토르 안으로 정한 이유 때문에 새삼스레 빅토르 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던 고려인, 즉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한반도를 떠나 구소련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한국계 사람들을 부르던 말이죠. 이 까레이스키였던 빅토르 최가 결성해서 80년대 구소련에서 최고의 록밴드로 인기를 누렸던 키노라는 밴드의 혈액형이라는 노래 가사가 오늘 방백이었습니다. 반전, 평화, 사랑, 저항을 외쳤던 빅토르 최를 기리는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엔 오늘 이 시간에도 추모하는 꽃들과 불을 붙인 담배가 연기를 하늘로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위대한 음악을 우리에게 남기고 28의 나이로 다른 세상으로 홀연히 떠나버린 그의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요, 오늘 경주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9명으로 늘었고 15명이 중상, 58명은 경상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 끝곡 윤도현 밴드가 리메이크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밴드 키노의 혈액형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звезд на этой на сапогах мягкое кресло клетчатый плед не нажатый вовремя урок солнечный день в ослепительных снах группа крови на рукаве мой порядковый номер на рукаве пожелай мне удачи в бою пожелай мне не остаться в этой траве не остаться в этой траве пожелай мне удачи пожелай мне Но я не хочу победы любой ценой. Я никому не хочу ставить ногу на грудь. Я хотел бы остаться с тобой, просто остаться с тобой. Но высокая в небе звезда зовет меня в путь. Пожелай мне удачи в бою, пожелай.